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 소개할 인물은 글 김유나, 그림 조가연의 세종입니다. 세종은 못 말리는 책벌레여서 아는 게 아주 많았어요. 또 부지런하고 끈질긴 성격이어서 한번 마음먹은 일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꼭 해내고야 말았죠. 그러면서도 너그럽고 인자해서 신하들이 저절로 따르게 하는 힘이 있었어요. 세종시대에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우리 글, 우리 음악이 만들어졌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답니다. 그럼 세종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 얘들아, 나는 내실한다. 임금의 심부름꾼이지. 내가 모셨던 임금이 누구인지 알아맞혀볼래? 그분은 조선의 임금 중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책을 많이 읽었어. 또 너희들이 매일 읽고 쓰는 한글을 만든 분이야. 이제 알아차렸지? 내가 세종을 모셨다는 걸 말이야. 너희들이 이 책을 펼쳐주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나는 오랫동안 세종에 대해 몹시 말하고 싶었거든. 조선의 세 번째 임금 태종에게는 네 명의 왕자가 있었어. 태종은 왕자들이 태어난 순서대로 양령, 효령, 충령, 성령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지. 무섭기로 소문난 태종이었지만 왕자들을 무척 사랑했어. 자주 왕자들을 모아놓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지. 다행히 왕자들은 저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달라도 사이가 좋았어. 서로 좋아하는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모습이 무척 보기 좋았단다. 태종은 첫째 왕자 양령을 세자로 정했어. 임금 자리를 물려줄 왕자를 미리 정해둔 거지. 처음에 양령은 기분이 좋아 싱글거리고 다녔어. 책도 열심히 읽고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냥하는 재미에 푹 빠져 공부를 게을리했어. 신하들은 세자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태종에게 낱낱이 일러 바쳤지. 태종은 불같이 화를 내며 양령을 무섭게 혼냈어. 양령은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빌었지. 하지만 그때뿐이었어. 또 놀러 나가서 야단 맞고 빌고 또 야단 맞고 빌고. 궁궐라는 세자에 대한 온갖 나쁜 소문으로 시끌시끌했어. 미래의 임금인 세자가 이렇게 골칫거리가 될 줄이야. 사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왕자는 따로 있었어. 바로 셋째 왕자 충령이야. 얼마나 책 읽기를 좋아하는지 별명이 책벌레였어. 가끔 뒷짐을 지고 생각에 잠겨 느릿느릿 걷는 시간을 빼면 항상 책만 읽었지. 충령은 아플 때도 책 읽기를 그만두지 않았어. 태종은 이 사실을 알고 책을 모두 치우라고 했어. 내시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책을 모두 걷어갔지. 그런데 충령은 병풍 사이에 끼어 내시들이 미처 보지 못한 책 한 권을 찾아냈어. 누가 볼세라 얼른 집어들고는 그 책을 읽고 또 읽어 모조리 외워버렸어. 병이나 책을 다시 돌려주자 얼마나 좋아하던지. 충령은 책을 많이 읽은 만큼 생각이 깊고 의젓했어. 사람들은 입을 모아 예의 바르고 똑똑하다고 칭찬했지. 세자를 가르치는 신하들은 양령에게 충령처럼 하라고 말했어. 양령은 동생 충령과 비교당하는데 머리끝까지 화가 났던가 봐. 책상을 걷어차고 신하들을 밀친 뒤 궁궐 담을 넘어 밖으로 나가버렸지. 이 소식을 들은 태종은 무척 슬퍼하다 놀라운 결정을 내렸어. 양령을 대신해서 부지런하고 똑똑한 충령을 세자로 삼겠소. 충령은 두 손을 내저으며 싫다고 했지만 아버지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해서 세자가 된 충령은 두 달 만에 임금이 되었어. 세종은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궁궐 안을 걸어 다녔지. 갑자기 임금이 된 것이 당황스러웠던 모양이야.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은데. 세종은 뒷짐을 진 채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 그날따라 유달리 달이 밝고 별이 총총 빛나고 있었지. 세종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지금도 달빛 아래 빛나던 22살 젊은 임금의 얼굴이 생생하구나. 임금이 된 다음 날부터 세종은 바쁘게 움직였어. 새벽부터 밤까지 궁궐을 돌아다니느라 눈이 핑핑 돌 지경이었지. 또 조용한 밤 시간이면 오래도록 책을 읽었어. 임금이 이렇게 힘든 직업인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럼 세종이 하루가 어떤지 한번 볼까? 오전 5시 기상, 6시 아침 인사, 왕실 우더릉들께 아침 인사를 해야 했지. 7시 아침 식사, 8시 아침 공부, 9시 조회, 신하들로부터 현지 하고 있는 일을 보고받았지. 11시 관리들과 대화, 각 행정부서의 높은 대신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지. 오후 12시부터 1시 점심 식사, 오후 2시 낮 공부, 오후 3시 신하들에게 해야 할 일을 지시, 신하들이 불만스러운 점을 써서 올린 글을 읽고 해결 방법을 지시하는 거야. 오후 5시 궁궐 안에서 자는 당번 관리와 경호 군인을 확인, 오후 6시 저녁 공부, 지위가 높은 신하들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이지. 저녁 7시 저녁 식사, 8시 왕실 우더릉께 저녁 인사, 오후 9시 혼자 하고 싶은 공부하기, 밤 11시 잠자리. 세종은 무슨 일이든 신하들과 토론하기를 좋아했어. 어떤 날은 지루할 정도로 길게 이야기를 나누었지.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오? 옛날 임금들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소? 법을 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오? 얼마나 질문이 많던지 신하들은 대답하느라 땀을 뻘뻘 흘렸어. 나는 보기 딱해서 토론을 빨리 마치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았어. 태종은 신하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알려주면서 말이야. 내 말을 들은 세종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말했어. 나란 일은 임금 혼자 하는 것이 아니야. 신하와 같이 하는 것이지. 확실히 세종은 아버지 태종과는 다른 임금이었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사람을 어디서 구하지? 신하들과 토론을 마치고 나오던 세종이 혼자 중얼거렸어. 지금 신하들은 맡은 일에 쫓겨 깊이 생각하지 않아. 아무래도 뭔가 답답하다는 표정이었어. 얼마 후 세종은 궁궐 안에 학문을 연구하는 집현전을 만들었어. 그리고 나라 곳곳에서 똑똑한 학자들을 불러 모았지. 집현전은 밤낮으로 연구하는 학자들로 가득 찼어. 세종은 이들을 보며 마냥 신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구나. 임금도 먹기 힘든 좋은 음식을 종종 차려주었지. 또 하루는 집현전 학자가 늦도록 책을 읽다 잠이 들자 입고 있던 털 외투를 벗어 덮어주기까지 했어. 세종은 집현전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어. 붓이나 먹, 종이 등을 아낌없이 쓰도록 해주고 조용한 밤에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궁궐에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지. 뿐만 아니라 집현전의 불빛이 꺼질 때까지 세종도 잠자리에 들지 않았어. 학자들이 올린 연구보고서를 읽으며 고쳐야 할 부분을 꼼꼼히 표시했지. 학자들은 세종이 됐다고 할 때까지 책을 고치느라 쓰러질 정도였어. 심지어 어떤 학자는 너무 힘들어서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고 했어. 그래도 세종은 태연히 학자들을 달래가며 열심히 연구하도록 했지. 가까이서 보니 고집이 보통 세신 양반이 아니었어. 세종은 집현전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마음껏 일을 벌였어. 그렇다고 아무 일이나 마구 벌인 건 아니야. 신하의 재주를 잘 살펴보고 그 사람이 잘하는 일을 맡도록 했어. 예의를 잘 아는 신하에게는 예의에 관한 책을 쓰게 하고 음악을 잘 아는 신하에게는 악기 관리와 연주를 맡겼지. 한 푼이라도 아끼고 저축하는 신하에게는 나라 살림을 맡겼어. 이러다 보니 나라 안에는 똑똑하고 일을 잘하는 신하들이 아주 많아졌단다. 세종과 신하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 바로 농사였지. 그때는 모두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던 시절이라 흉년이 들면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단다. 세종은 비가 오지 않아도 너무 많이 내려도 애를 태웠어. 나는 비가 오고 안 오고는 하늘이 하는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했지. 그래도 세종은 마음이 편치 않은지 궁궐 밖으로 나가서 마을 한 곳을 직접 살펴보았어.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논바닥이 쩍쩍 갈라져 있고 벼는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어. 가뭄이 그토록 무서울 줄이야. 그날 세종은 점심때가 지나도 밥을 먹으려 하지 않더구나.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직접 보고 온 세종은 한동안 말이 없더구나. 나는 눈치만 살피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현전으로 가자고 하셨어. 그날따라 왜 그리 걸음이 빠르던지 나는 헉헉거리며 따라갔지. 백성들이 농사로 먹고 사는데 제대로 된 책이 하나 없어. 모두 중국에서 만들어진 책뿐이라 답답하오. 그럼 저희가 우리나라에 맞는 농사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종의 뜻을 읽은 집현전 학자들은 발벗고 나섰어. 씨앗을 준비하고 땅을 가는 방법부터 어떤 땅에 어떤 곡식을 심어야 하는지 자세히 조사해서 책으로 엮었지. 이 책이 바로 유명한 농사직설이란다. 농사직설을 받아든 세종은 통째로 외우려는 듯 열심히 읽었어. 그리고 궁궐 안에 땅을 갈아서 책에 쓰여진 대로 농사를 지었어. 가을이 되자 보통 조 한 가마니가 겨우 나오는 넓이의 땅에서 두 가마니가 나왔지. 세종은 그제야 속이 후련한 듯 웃더구나.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 이번에는 각 고을마다 비의 양을 재는 그릇인 측우기를 세우도록 했어. 비가 오는 시기에 맞추어 저수지에 모으는 물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였지. 또 씨를 뿌리고 벼를 거두는 때를 알려주는 우리 달력도 만들었어. 해마다 중국에서 가져오는 달력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계절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았거든. 이렇게 세종은 농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했어. 덕분에 같은 땅에서 추수한 곡식량이 이전보다 훨씬 늘어났단다. 세종이 열심히 일한 만큼 백성들은 점점 잘 살게 되었어. 하지만 임금의 일이란 끝이 없는 것 같아. 아무리 노력해도 새로운 문제가 생기니 말이야. 세종은 사람을 해치거나 물건을 빼앗는 사건이 생기면 너무 슬퍼했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끙끙 앓았지. 고민 끝에 바르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 책으로 만들라고 했어. 백성들이 책 속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사이좋게 지내길 바랐던 거지.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도 그려넣었어. 이 책이 바로 삼강 행실도인데 세종이 아주 마음에 들어 했지. 하지만 세종의 기대와 달리 사람을 해치는 사건은 계속 일어났어. 아무리 좋은 책을 만들어도 백성들은 읽을 수가 없었어. 그때는 우리 글이 없어서 모든 책이 어려운 한자로 되어 있었거든. 세종은 신하들에게 백성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를 만들자고 했어. 하지만 신하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반대했어. 세종은 실망한 낯빛이었지만 평소와 달리 더는 말은 하지 않더구나. 나는 세종도 이제 신하들이 반대하는 일은 안 하려나 보다 생각했지. 그동안 너무 바쁘게 지내느라 건강이 몹시 나빠져 있었거든. 1443년 겨울 아침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거야. 세종은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글이 만들어진 사실을 알렸어. 어느새 도대체 누구와 만들었을까? 신하들은 벌집 쑤셔놓은 듯 들끓었어. 한자를 버리고 새 글을 쓴다면 중국의 미움을 살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만드신 글자는 한자에 비하면 아예 장난 같은 글입니다. 평소 신하들에게 화를 내지 않는 세종이었지만 그날은 목청껏 소리를 질렀어.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을 만든 게 잘못이란 말이냐? 세종은 무턱대고 반대하는 신하들을 모두 하루 동안 감옥에 가두었어. 한 번쯤 백성의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라는 뜻이었지. 한글이 가진 장점을 제대로 알려줘야겠어. 세종은 신하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보란듯이 더 열심히 한글 연구에 매달렸어. 학자들을 따로 모아 한자로 된 책을 한글로 옮겨 쓰도록 하고 자신도 직접 한글로 글을 지어보느라 밤을 꼬박 새우기 일쑤였지. 눈병이 심해져서 충청도에 있는 약수터에 며칠 쉬러 갈 때도 한글을 연구하는 자료를 손에서 놓지 않았어. 정말 못 말리겠더라고. 끈질긴 노력을 기울인 지 3년째 드디어 한글의 원리를 설명한 책이 나왔어. 훈민정음이라는 책이었는데 나도 읽어보고 깜짝 놀랐단다. 한자로 글을 쓰려면 몇천 몇만 개나 되는 글자를 알아야 하는데 한글은 겨우 28개의 글자로 어떤 말과 소리도 다 쓸 수 있으니 놀랄 수밖에. 이렇게 쉽고 편리한 글자가 세상에 또 있을까? 세종은 정성을 다해 만든 한글이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애썼어. 백성들이 꼭 알아야 하는 법이나 규칙은 반드시 한글로 써서 알리도록 하고 군인이나 기술자를 뽑는 시험 과목에 한글도 포함시켰지. 백성들 역시 마치 기다렸다는 듯 빠르게 한글을 배워 쓰기 시작했어. 특히 한자를 배울 기회조차 없었던 여자들이 제일 열심히 외우더구나.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마음껏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어 무척 기뻤던 모양이야. 이렇게 한글은 백성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어.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로 인정받고 있으니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냐? 세종은 임금으로 지낸 32년 동안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을 했어. 신하들이 모두 중국 것이 좋다고만 할 때 우리 음악, 우리 농사기술, 우리 달력, 우리 글자를 만들려고 무척 애쓰셨지. 그래야 정말 우리 백성을 위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또 책만 좋아해서 싸움은 못했을 것 같지만 수시로 우리 땅에 넘어와 백성을 괴롭히는 여진족을 모두 물리쳤어. 몸이 아파도 나란 일 걱정에 쉬지 못하던 모습을 생각나면 눈물이 날 지경이야. 정말 세상을 떠나던 그날까지 잠시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으셨지. 나는 부지런한 임금을 모시느라 힘들 때도 많았지만 누구보다 훌륭한 임금을 모셨다는 게 아주 자랑스럽단다.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